내가 전생 연분 이게 일생의 운명. 정말 널 사랑해 난 행복해 네가 보고 또 봐도 다시 보고 싶어 정말 널 사랑에 빠졌어 두근두근 설레기는 이 느낌 정말 예쁜 사랑스러운 네 모습 빛을 활달에 맞았나봐 설레 먹어도 봐도 다시 보고 싶어 사랑스러운 너 알려진 정말 너